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선군절의 즈음에서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2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